그것은 백성을 일깨워 주는 것에 불과하니라. وَمَا قَدَرُوا اللَّهَ حَقَّ قَدْرِهِ إِذْ قَالُوا مَا أَنزَلَ اللَّهُ عَلَى بَشَرٍ مِّن شَيْءٍ قُلْ مَنْ أَنزَلَ الْكِتَابَ الَّذِي جَاءَ بِهِ مُوسَى نُورًا وَهُدًى لِّلنَّاسِ تَجْعَلُونَهُ قَرَاطِيسَ تُبْدُونَهَا وَتُخْفُونَ كَثِيرًا وَعُلِّمْتُم مَّا لَمْ تَعْلَمُوا أَنْتُمْ وَلَا آبَاؤُكُمْ قُلِ اللَّهُ ثُمَّ ذَرْهُمْ فِي خَوْضِهِمْ يَلْعَبُونَ وهذا كتاب أنزلناه مبارك مصدق الذي بين يديه ولتنذر أم القرى ومن حولها والذين يؤمنون بالآخرة يؤمنون به وهم على صلاتهم يحافظون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계시한 것이 없도다 하더라. 힐러 가로되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종이에 기록하여 보이며 한편으로는 많은 내용을 숨기더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한 것을 배웠노라. 힐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으며 그들이 공론에 빠지도록 두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축복받은 성서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함이라. 이는 그대로 하여금 그 고을의 백성과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니 내세를 믿는 자는 이 성서를 믿으며 예배를 지키노라. وَمَنْ أَظْلَمُ مِمَّنِ افْتَرَى عَلَى اللَّهِ كَذِبًا أَوْ قَالَ أُوحِيَ إِلَيَّ وَلَمْ يُوحَ إِلَيْهِ شَيْءٌ وَمَنْ قَالَ سَأُنْزِلُ مِثْلَ مَا أَنْزَلَ اللَّهُ وَلَوْ تَرَى إِذِ الظَّالِمُونَ فِي غَمَرَاتِ الْمَوْتِ وَالْمَلَائِكَةُ بَاسِطُو أَيْدِيهِمْ أَخْرِجُوا أَنفُسَكُمْ الْيَوْمَ تُجْزَوْنَ عَذَابَ الْهُونِ بِمَا كُنْتُمْ تَقُولُونَ عَلَى اللَّهِ غَيْرَ الْحَقِّ وَكُنْتُمْ عَنْ آيَاتِهِ تَسْتَكْبِرُونَ وَلَقَدْ جِئْتُمُونَا فُرَادَى كَمَا خَلَقْنَاكُمْ أَوَّلَ مَرَّةٍ وَتَرَكْتُمْ مَا خَوَّلْنَاكُمْ وَرَاءَ ظُهُورِكُمْ وَمَا نَرَى مَعَكُمْ شُفَعَاءَكُمُ الَّذِينَ زَعَمْتُمْ أَنَّهُمْ فِيكُمْ شُرَكَاءَ لقد تقطع بينكم وضل عنكم ما كنتم تزعمون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와 아무것도 계시되지도 아니했는데 나에게도 계시가 있었음이라 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을 계시할 수 있다 말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대는 그 사악한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오늘 너희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으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만하였노라 하더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처럼 빈손으로 홀로 오니라. 또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너희 뒤에 두며 또한 하나님이